안녕이란 너의 말에 나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복하라며 가는 너의 뒷모습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울지 않길 기도했어. 흐르는 눈물 보며 떠날 수가 없는데 널 보낼 수가 없는데 빗물이 내려서 정말 괜찮았어. 눈물이 보이지 않아 괜찮았어. 괜찮아 시간을 너 잊은 줄만 알았던 너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살아 홀로 걷는 뒷모습만 봐도 바로 너 오늘도 그때처럼 비가 내려 눈물이 나려고 해 그녀를 잡으려 해 웃게 해줄 수 없는데 빗물이 내려서 정말 괜찮았어. 눈물이 보이지 않아 괜찮았어. 괜찮아 마음으로 말하길